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짚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땐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끌어봐 그러니까 어제 너랑 헤어지고 새벽에 친구 잠깐 만나서 당구 치고 술 한잔 걸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잤어 배터리가 없는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네 친구가 클럽에서 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난 네 남친도 아니야 자꾸 뭘 걸어 엄마를 어떻게 걸어 말 막 하지 말어 일단 만나서 얘기해 집에서 딱 대기해 당장 데리러 갈게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모든 게 들통났네 모든 게 들통났어 일단은 만나야지 만나서 빌어야지 지금은 너무나 불리해 오늘은 하늘이 왜 이리 슬프게 보일까 야야야야야야야야 배터리는 다 떨어져 가는데 너도 나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충전기는 멋대로 엉켜 있는데 별 수가 있나 왈가 왈부 싸움에 지쳐 전화기 던지기 일보 직전 너 때문에 또 미쳐 올해만 벌써 전화기 세 번째 바꿨어 그거 아니면 돈을 아꼈어 낚였어 너와의 싸움에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끝까지 들어 내 말 막지만 난 속이 끓어 일단 지지고 벗고 싸우던 풀던 웃어 만나 간단히 전화 한잔 하자 카라멜 마키아로 지금 바로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의 표정을 나는 몰라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당장 만나